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디옥이 어떤 도시냐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수많은 왕래가 있었고 했던 그런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다시 전해져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저들이 믿는 복음이 정말 진짜인가? 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정말이라면 그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바나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만나고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 이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할례파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갑자기 지금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함께 식사한 유대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리더인 바나바도 일어나서 자신도 지금 이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안절부절하면서 그들의 모습에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여호와와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자신들의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 정결하지는 않은 음식들을 먹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또 그렇게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급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하는 것은 지금 나는 이들과 식사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할례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모세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 믿는 사람들의 표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강조했던 이 바울과는 달리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간 일로 해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도 있으니까 지금 또 똑같은 일로 이 할례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들을 피하려고자 베드로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막상 할례자들 앞에서는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자들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실제로 알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연기하고 있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가 한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아무가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귀한 일들을 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지금 이것은 15절부터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16절에서 세 번이나 율법의 행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대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전한 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 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만 너희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충분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할례와 정결의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결국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결코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다시 이전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지키려고 애써보고 노력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내 행위가 바른지 악한지 그 죄악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서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 유일한 결론으로 인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성도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내 명예, 내 자랑은 다 죽고 다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소욕은 다 죽고 성령의 소욕만 남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내 삶에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살게 되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요? 율법의 종노릇 하여서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할수 없어.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다시 율법을 따라서 내 힘으로, 나의 욕심으로, 또 나의 의지로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다시 우리의 의지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쫓아 산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은혜 플러스 썸띵, 이렇게 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쫓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 외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 오늘 이 하루 삶 가운데서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